앞뒤 선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나게 살 거야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